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의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함께 하겠습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디트리트 본회퍼는 2차 세계대전 때 옥중에서 사형당한 독일의 목사입니다. 신학자이고 목사이죠. 나치에 대한 그 저항 때문에 체포가 되어서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본회퍼 목사님은 레지스탕스, 뭐 아주 조직적인 저항군은 아니었어요. 단지 그가 가지고 있던 그 신념이 히틀러와 또 세계대전의 그 전범이었던 이 나치 정부의 이데올로기와는 맞을 수 없었던 거죠. 그가 정치적인 저항운동을 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의 신념을 또 기독교적인 신념을 표현한 것인데 그는 음모에 가담한 것으로 체포되었고 베를린의 테겔 감옥에 오랫동안 갇혀 있다가 거기서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를 순교자로 봐야 할 것인가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보네포가 나치에 저항했다는 것 때문에 그냥 무조건 존경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의 부수적인 것이고 그의 마음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을까?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그 복음의 명령에 순종하는 제자의 삶에 지극히 관심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 갈릴리 호숫가 주변에 어부로 살던 그 젊은이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이야기입니다. 이를 통해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회퍼 목사님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또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죠. 그렇죠? 그래서 예배에 나와서 우리가 감동을 느끼고 찬양을 하고 이것도 다 은혜를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예. 은혜 받기를 싫어하는 사람, 은혜가 필요로 없는 사람은 없죠. 다 예배 나와서도 아 은혜가 있다, 은혜가 된다, 또 나는 은혜 받기를 원해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보네포 목사님의 생각은 이 은혜를 받는 것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나누는 거예요. 무엇과 무엇으로 나눌까요?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고. 근데 아는 사람은 좀 없어 보이네요. 예, 뭐가 뭘로 나누냐면 값싼 은혜와 값비싼 은혜로 나눈다고 말합니다. 아, 값싼 은혜는 뭘까요? 예, 그게 궁금합니다. 값싼 은혜는 제가 종종 그런 예를 드는데요. 이마트에 가면 시시코너가 있죠. 이마트에만 있는 건 아니고 제가 일본에 집회하러 가니까 일본에는 그 조그마한 슈퍼들이 그렇게 뭐든지 시식하는 쪽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거의 모든 먹는 거는 다 시식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주 자잘한 시식할 수 있는 거를 쫙 넣었어요. 그래서 그것만 하나씩 이렇게 먹으면 굉장히 배가 부를 것 같아.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예. 근데 그 시식 코너를 가보고, 야, 생명의 그 은혜를 입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죠? 예. 그 시식 코너 때문에 생명을 건졌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다고요. 그리고 가서 보다가, 아, 시간이 없어, 저거 한번 맛보고 싶은데, 저 내일 올게요. 가서 오는데, 그 다음날 오니까 없어. 그래가지고 주인 멱살 잡는 사람 봤어요? 어? 아니, 어제 여기 먹도록 해놨으면 그 다음날 와도 먹도록 해놔야지 왜 없는 거야? 어? 이거 사기야, 가짜라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냥 어제 있을 수도 있고 오늘 없을 수도 있어요. 내가 먹을 수도 있지만 못 먹어도 원망할 필요도 없어요. 그 얘기는 뭐야? 결국은 있으나 없으나 어떻다고요? 똑같다고요. 네? 하나님의 은혜란 그런 것일까요? 뭐 오늘은 왔는데 어제 밤새워 결산 보고 준비하느라고 밤새웠고 오늘은 좀 피곤했어요. 그러니까 예배당 간 것만 해도 내가 생각해도 굉장해. 야, 너 참 좋은 신자야. 근데 찬양 때부터 졸리기 시작해가지고 오늘 템포가 이렇게 느린 거야. 인도자가 목소리를 높여서 그런데도 나는 잠을 높여서 그런 느낌 같아요. 그래가지고 좀 졸리는데 목사님이 얘기를 시작하자마자 그 익숙한 목소리가, 약간 그 금속성 목소리가 들리면서 이 잠이 오기 시작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무슨 일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누가 물어본다면 나는 그래도 피곤하고 졸려도 뭐 결산 보고 준비하느라고 이제 졸린 사람도 괜찮은데 저녁 내 인터넷을 뒤지다가 뭐 여기에서 여기로 징검다리 뛰다가 피곤해져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더더군다나 그래도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나는 그래도 교회에서 졸아도 교회에서 졸아요. 나는 이 포괄적인 은혜 안에 있어요.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좋은 표현이니까. 나는 포괄적인 은혜 안에 있어요.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네. 포괄적이라는 말이 이해가 안 되는 우리 메인스트림에게는 예, 광범위한 은혜. 예? 그 말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나는 값싼 은혜 안에 있어요. 네. 값싼 은혜란 그러니까 좋은 건데 싸게 어디서나 많이 구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어디서나 적용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값싼 은혜를 꼭 나쁜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진짜 은혜야. 은혜인데 단지 조금 싸. 네. 귀족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같은 물건이라도 내가 원하는 곳에서 제값을 주고 사는 사람이 귀족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제품인데 그냥 저 어떻게 하다가 트럭이 늦게 와가지고 제대로 된 데도 납품을 못하고 그냥 저 막시장에다가 놓은 건데요. 근데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귀족들은 안 사는 거죠, 그걸. 그냥 그건 일반 사람들이 먹게 하고 나는 제대로 제 시간에 제 장소에 갖다 놓은 것을 제 돈 주고 사겠다고 하는 거죠. 뭐가 달라요? 같아요. 그런데 이쪽 사람은 거기에다가 의미를 실어가지고 하는 거고요. 이쪽은 그냥 걸리는 대로 먹어요. 자, 옆에 분에게 해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걸리는 대로 먹어요. 네? 뭐 오늘 은혜 못 받으면 다음 주가 있는 거고요. 다음 주 없으면 글쎄요. 그게 왜 내 책임이에요? 은혜를 주시는 분이 그렇게 하는 거지. 뭐 나한테 선택권이 있나요? 값 없이 조건 없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 거지. 내가 은혜의 주가 되나요? 행위로도 말고 율법으로도 말고. 예. 옆에 분에게 얘기해 주세요. 들은 건 맞네. 그죠? 보네포 목사님이 얘기한 값싼 은혜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 임의대로 형편에 따라서 굉장히 싸게 많이 확보해놓고 이러거나 저러거나 이러거나 저러거나 하는 거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문제는 생명을 살릴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냥 어떨 때는 가서 일하기도 하고 저거 하기도 하고, 예, 세션에서 섬기던 사람에게 정말 중요한 밴드가 결성되고 나라를 대표하는 자리에 서야 돼요. 근데 당신은 뭐가 주특기예요? 베이스 기타예요? 그것도 좀 했죠. 그러면요? 사람 없을 땐 드럼도 좀 쳤는 거요. 그러면요? 리드싱어도 좀 했고요. 그리고요? 그리고 일렉도 좀 쳤어요. 그 중에 뭐가 대표예요? 그때그때 달라요. 그러면 이 사람을 쓸 수 있을까요? 없죠. 분명히 이 사람도 나름대로 열심히 산 사람인데 결정적인 자리에서 쓰려면 이 사람은 이렇게 표현하면 좀 미안하지만 뭐예요? 좀 값싼 멤버예요. 값싼 멤버. 그러니까 어려울 때 빈자리를 찾아 들어간 사람은 제가 값싸다 그렇게 말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자기 자리에 필요한. 왜냐하면 생명을 구하는 일이라면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되기 때문이에요. 예. 정말 응급한 자에게 써야 될 약품이 있는데 정말 정확한 곳에 가서 그거 날짜 보고 이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제조회사 확인하고 뜯어서 사용해야지. 어디 없어요? 그랬더니 여기저기 뒤지다가 누가 하나 가져와서 이것도 같은 약 이름 써 있는데요. 근데 연한 부분이 지워졌어요. 아이 뭐 맞겠지 뭐. 아님 별 수 없고 약도 없는데 찔러. 그러면 될까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같은 약이고 또 같은 필요에 따라 있지만 이것은 그러면 값싼 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값싼 은혜와 값비싼 은혜는 본질적으로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값싼 은혜는 완전히 잘못된 거고 값비싼 은혜만 좋은 거다. 아닙니다. 값비싼 은혜나 값싼 은혜나 원래는 같아요. 같은 약이에요. 그런데 하나는 값싸게 쓰는 거고요. 하나는 값비싸게 쓰는 거예요. 값싼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이 다 선물로 주시고 나는 아무런 공로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어떤 대가도 지불하려 들지 않는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니까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눈물도 흘리지도 않고 결단도 하지 않아. 이게 값싼 은혜예요. 네? 누군가가 선물을 줬는데 정말 정성어린 선물을 줬어요. 근데 뜯어보지도 않는 거예요. 이건 값싼 선물이에요. 그죠? 근데 7.99유로짜리 줬는데 너무 고마워.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잘 놓고 그 위에다가 또 자기가 팻말 써서 붙이고 몇 날 몇 월 며칠 서리가 살짝 내린 날 전혀 뜻하지 않던 마음이 우울했던 아침에 받은 너무나 값진 선물 그렇게 탁 써가지고 사진 인증샷 착 찍고 셀카 딱 찍어가지고 딱 놓고 페북에 앞에다가 대문으로 딱 걸었어요. 그건 뭐예요? 값비싼 선물. 그런 거죠? 똑같은 거지만 아니 어떤 거는 더 비싼 거지만 아주 값싼. 또 하나는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작은 거지만 굉장히 값비싼 선물.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같은 은혜를 받고 값비싸게 대우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것은 천국의 비밀을 알고도 값싸게 대우해 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게 하나님께만 달려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 많은 부분이 저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의 진실함에 그 피할 곳이 없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헌신 때문에 그 인격에 사로잡히면서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합니다. 그 받은 감동은 누구나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두 사람은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값비싼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멋진데요? 너무 오늘 감동적이었어요. 그리고 돌아서면서 내팽개쳐버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은혜를 값비싸게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오늘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칼기가 5시 23분에 도착한다고 예정되어 있어서 마중을 나가야 돼요. 예, 전에 얘기했던 제 친구가 말기 암인데 이제 치료를 하다가 독일에서 마지막 치료를 하러 오는 거죠. 근데 이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분당 서울대병원의 신경외과 교수예요.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도 그리고 서울대에서도 많은 사역을 하고 병 고치고 그렇게 했던 의사이고 지금도 병 중에도 일주일에 세 번씩 진료하고 있어요. 근데 전립선 암이 됐는데 발견했을 때는 이미 말기 그리고 원격 전이가 다 돼가지고요. 골수, 뼈, 전신으로 손 쓸 곳이 없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독일의 그 새로운 연구, 유전자 치료에 대한 원격 전이를 치료하는 유전자 그 치료 연구에 대한 이게 독일에서 시작돼서 아마 실험적으로 되고 있어요. 아시아에서는 일본과 말레이시아에서 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제 독일에서는 약만 가지고 가고 말레이시아를 다니면서 치료를 받았는데 그래도 벌써 1년이 되니까 굉장히 많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제가 독일에 한번 오면은 내가 잘 섬기겠다 그랬더니 미안하지만 내가 독일에 갈 때는 이제 다른 희망이 거의 없을 때라고 그래서 가는 거라고. 그런데 얼마 전에 왔어요. 이 목사님, 내가 드디어 독일을 가게 됐어. 그리고 그 다음에 유유 해가지고 왔어요. 자알란트에 있는 그 뭐죠? 뉴클레아 클리닉, 원자력 병원, 거기에서 아마 그런 실험적인 이제 그 치료를 하는 것 같습니다. 가서 한 나흘 동안, 오늘 오면은 내일 가서 이번에 아주 아마 화수목금하고 금요일에 다시 돌아가는 것 같아요. 혼자 와서 치료받고 제가 오늘 여기서 하루 자고 내일 차로 병원까지 인도해주고 또 금요일날 다시 픽업해서 돌아갈 때까지 섬기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이라는 생각이죠. 우리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특별한 거예요. 그렇죠? 그는 아마도 모든 것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모든 것을 마지막이라는 생각. 전에는 교회 다녔었는데요. 그 사이에 저하고 몇십 년 안 만났거든요. 그리고 믿음을 버린 것 같아요. 저는 같이 복음을 전하고 또 다시 돌려놓을 수 있는 마지막 교회라고 생각해요. 저에게 제가 5분 설교 요약된 거 있죠? 그거 보내줬어요. 여러분, 제 설교가 5분으로 요약되는 거 알고 계세요 혹시? 대부분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도 마지막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도 좀 보내주세요 여러분. 그거 결코 싫어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언젠가 있다가 저보고 이 목사님 그 말씀 좀 보내줘. 그래서 제가 또 보내줬어요. 오늘 여러분이 예배가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예배라고 한다면 어떻게 드릴까? 정말 착잡할 수도 있고 정말 벅찰 수도 있고 정말 많은 의미를 담을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예배는 같은 예배예요. 근데 하나는 값싸고 하나는 값비싸요. 그 의미는 여러분들이 정하는 거예요. 값비싼 예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를 따르게 되는 거고요. 값싼 예배를 드린다면 그는 그냥 자기가 살아가는 것이에요. 한 가지 얘기만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말씀이 좀 길어지니까 여러분들이 산소가 좀 부족하고 또 피곤하신 것 같아요. 3부 예배는 임팩트 있게. 제 얘기인데 이렇게 좀 멋진 얘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 저는 좀 부끄러운 간증이 많은데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주민 신고를 하려고 애쉬본의 라트하우스에 갔습니다. 간 김에 뭐를 했느냐면 그 렐리기온 이거 체크하는 란이 있잖아요. 거기에 저는 에반겔리시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교회에서 노동 허가를 낼 때 그거를 해서 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소득세의 일부를 크리첸슈터이어로 떼어가는 거예요. 종교세로.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에반게리시 개신교인이라는 것을 표해서 보내는 거예요. 근데 저의 그 세금은 교회에서 내줍니다. 왜냐면 제 소득 그 실제 네토 소득 수준이 그 소득세를 다 제하고 나면 얼마 남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소득세를 대신 내줍니다. 그래서 저는 소득세도 저의 사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소득세를 내주는데 우리 부목사님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소득세 빼버리면 그걸로 생활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또 거기에서 우리가 헌금도 하고 다른 일도 다 해야 되잖아요. 살해가지고. 그러니까 소득세를 내주는데 그 소득세 안에 크리첸슈터이어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즉 그 교회세는 교회가 내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목사로서 살해를 받으면 거기서 교회에다가 제가 십일조도 내고 감사헌금도 내고 건축헌금도 내고 성경헌금도 내고 제가 헌금을 내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이중과세가 되는 거죠. 그런데 크리첸슈터이어는 제가 내는 거면 또 괜찮은데 교회가 내주는 거니까 이중이니까 전략을 하는 게 좋겠다. 교회 우리 리더십들하고도 그런 얘기들을 나눴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그거 표해놓으셨나요? 그냥 그건 취소해도 되지 않을까요? 제가 이번에 교회 예산을 생각하고 그래서 크리첸슈터이어를 안 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은 그 렐리기온 아우스트레텐 하는 그 거기에다가 서명을 하려는 거예요. 자기는 개신교에서 탈퇴한다는 것을 쓰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형식입니다. 형식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이제 그 사람에게 제가 자세한 얘기는 안 했어요. 아, 제가 사실은 한국교회 목사인데 제가 개신교회에서 옴 고테스빌은 절대로 탈퇴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를 좀 믿어주세요. 그거 아니고요. 단지 교회 세만 제가 교회에다 내기 때문에 여기다 안 내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그냥 생략하고 그랬더니 그걸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사인을 했어요. 그랬더니 오케이 그러면 아우스게 트레텐 됐다는 거예요. 당신네 부부는. 그러면서 영수증을 한 장 써줬어요. 그걸 받아서 제 아내는 집으로 가고 저는 그걸 가지고 교회로 차를 타고 오면서 이걸 보는데 교회 탈퇴라고 써 있어요. 거기에. 그걸 보고 제가 얼마나 차를 타고 오면서 통곡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교회 탈퇴라니 제가. 아니 그 사정은 이해가 몰라요. 저는 뭐 글쎄요. 누가? 이해는 돼요. 그죠? 되든지 안 되든지. 근데 교회 탈퇴라는 말을 제가 받아들고 그런데 얼마나 저는 갑산은혜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명분을 따지는 거, 이해가 된다는 거. 저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은 저한테 그런 분은 아니죠. 제가 여러분한테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우리 부부 어쩌란 말이야. 그런데 왜 자기 혼자 울고 왜 그러는 거야. 네. 뭐 여러분 보고 어떻게 답을 달래는 건 아니에요. 제가 그러면 이게 값싼 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거죠. 그 키르첸슈타이어만큼 독일 교회와 독일 거기에 제가 따로 뭔가 기여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약속을 하는 겁니다. 하는 거예요. 독일 교회와 독일에서 하는 일들에 교회 이름으로 하는 거. 교회 산으로 교회 이름으로 하는 것은 또 값싼 거죠. 그죠? 왜냐면 제가 그냥 명분만 빌려주면 되니까. 우리 교회 어차피 선교할 때 그냥 같이 합시다 해버리면 되니까. 하지만 주님은 저보고 따라오라고 그랬지 남들을 따라오게 시키라고 하진 않았잖아요. 제가 주님을 따라야 되는 거지. 그 진정성은 자기만 알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바로 그 중심을 보는 거예요.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안드레는 자기 이해관계가 걸린 그물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 아, 그 순간에 이 그물 이베이에 팔아올리고 어차피 지금 낡아가지고 바꾸려고도 했고 내가 지금 전직 이직도 하려고 직장도 옮기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글쎄 한 1년간 따라다니다 이 사람 보니까 곧 체포당할 것 같은데 상황 보고 그 다음에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따르겠습니다. 지금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건 값싸는 애고요. 그냥 자기 그물을 탁 던지면서 주님을 따르겠다고 한 거거든요. 그 중심을 주님께서는 기쁘게 보셨어요. 베드로의 인생에는 세 번의 은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바로 그 게네사렛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을 따라한 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적에 바로 그 헬몬산 기슭에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는 다시 한번 그 은혜가 자기에게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고백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낙심해서 다시 갈릴리에 있을 때 갈릴리에서 만나자 하던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와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을 적에 주여 그러하이다. 그때 그는 다시 한번 그 은혜를 깨닫죠. 그리고 전설에 전해지는데도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기까지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을 살죠. 이것이 값비싼 은혜를 사는 제자의 삶입니다. 우리는 지금 박해 시대도 아니고 물론 기독교인이 아직도 박해받고 있죠. 이슬람권에서는 아직도 처형당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독교 신앙 때문에 처형받지 않아요. 제가 농담으로 단기 선교 가서 만약에 납치를 당하거나 그래서 여기 대표 목사 누구야? 그러면 제가 부목사님 당신이 나가 제가 농담으로 그랬지만 말이에요. 네. 지금은 우리에게 그런 실질적인 위협이 없다고 해서 우리는 그냥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생명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가장 값진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 은혜에 합한 삶을 살자. 주님 우리가 주님을 따릅니다.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내가 주님을 따른다고 말해서 세상에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다고 누군가 그렇게 말해도 저는 주님을 따르는 것이지 그냥 값싼 은혜를 소비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오늘 어디 갈 데가 없어서 마땅한 게 없으니까 별일 없으면 나오는 예배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나는 내 생명과 같은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써주시고 깨어있는 나를 통해서 주님 일하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